그대 때문에 이토록 가슴이 타는 것은 나 그대의 사랑이 되고픈 까닭입니다. 한 걸음 다가서면 가까워질 듯해도 한 걸음 물러서면 기다리는 마음 그대 때문에 이